주께서도 교회를 떠나신 것 같은데, 주님, 어디에 계십니까? 나뭇가지에 걸린 달아 내 사랑하는 이처럼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나의 흐느낌을 들으셨나이까 당신 말고 누가 내게 사랑 주리요 당신 말고 누가 날 걱정하리요 누가 날 마음에 담아주리요 누가 내 생명 소중히 여겨주리요 당신의 대가 되지 않게 하리